Get ready. Minions will be deployed in 5 seconds. Chào mừng đến bình nguyên vô tận. Stop enemies from gaining the might buff. Thank you. Thank you. 즐긴 아니야. 살갗이 파고 숨이 끊는 상실감은 잠시 무뚝뚝해. 새로 써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와 나는 그날 떠나지 못해 그대 겨우 질주가 없는 줄 모르는 바람 선 자신감 알아슬할 바람 취장황 널 연상 벌써와 잘 부여나 Oh, Đã hết giờ, mời anh ra về ạ. Thằng chó, mày biết bố mày là ai không? Lên nhạc. Hãy subscribe.